제가 4년 전에 여기 왔었죠. 예, 몇 번 전화된 기억이 있습니다. 아, 참 여러분들께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이겨내시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위임 예배를 드리는 정말 기쁜 자리에 동참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왜 축하냐면요, 우리나라 교회 다 뒤져도요, 제대로 된 조직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 세례교인 25명당 한 명씩 장로님 세울 수 있거든요. 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모신다. 이거 인간적으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도 복 받은 교회입니다. 또 거꾸로 복 받아서 여러분 많은 복을 또 받은 복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섬기시고 목사님과 함께 멋진 일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부탁을 받고 저 혼란스럽습니다. 설교를 들으려 했는데 참 성령이 참 역사가 오묘하십니다. 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13장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우연찮게 이 본문을 뒤지다가 제가 더 나가지 못하고 계속 많은 걸 지금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수준의 제자들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끝까지 다 사랑하시는데 3년간 키웠더니 제자들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단한 사람도 동참하지 못했거든요. 장수가 외로운 거입니다. 나를 따라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런 말 있습니다. 목사들이 날 따라 돌아서 보니까 사무밖에 안 따라오더라. 그말참 많이 합니다. 좋을 때는요, 다 따라다니세요. 목사님, 참 잘하십니다. 근데 생각이 다를 때, 좀 어려울 때, 그때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이 영 아닙니다. 13장에 보면은요, 그 만찬 장면 나옵니다.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만 심각해요. 다들 무슨 한량들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 멀찌수록 누구냐 물어보라 그래. 예,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나갑니다. 왜 나가는지는 몰라요. 필요한 것 사러 가나 보다. 또 아니면 뭐 구제하러 가나 보다. 지금 주님은 곧 잡히실 상황이거든요. 즉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쓰라린 마음들을 물론 다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러나 이렇게 모를 리는 만무합니다. 선생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뭘 어려워하시는지, 지금 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아무 날못 쫓아온다 그래요. 베드로가 호기를 부리죠. 저는 갑니다.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닭 울기 전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도 몰라요. 물질을 같이 걸었었고요. 예? 위대한 고백도 했었고 나중엔 칼을 빼들었고 뭔가 설치된 인물입니다. 근데 베드로조차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면 주님이 중요한 힌트를 남겨주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될 것이다. 뭔가 사인을 하나 탁 던져주십니다. 그게 말하는 비포 애프터거든요. 네가 지금 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할지 모르지만 네가 훗날 달라질 것이다. 힌트를 탁 던져주고 상황이 딱 끝이 나는 사건이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고향주의교회 우리 성도님들, 유병 목사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제발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처럼 목사님 뭘 생각하시는지, 뭘 기획하시는지 전혀 모르면 뒷북을 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과만 이야기합니다. 성과는 모릅니다. 마지막 날 판단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앞으로 나갈 때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주 얄궂은 못된 버릇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동의해줘야만 돼요. 내 생각에 맞으면 아,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그래요. 좀 다르면 목사님 이상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먼저 목사님에게 꼭 사인을 주실 거거든요.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묵묵히 기다려 주십시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뭘 생각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진지하게 주님께 물으십시오. 또 목사님과 수기원 다리면 계속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을 잘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놀란 거는요, 사실 오늘 바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노회 때 백장님 저보고 오늘 오실 거 전에 제가 얼결에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의 책임지로 다시 왔었거든요. 근데 졸지에 번명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던 문제, 요한복음 13장 14장 문제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거든요. 저희도 성령의 역사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꼭 의지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것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거고 여러분 그 요구를 잘 들어주시고 함께 교회를 잘 섬김으로 영원 구원의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